사랑하는 이여 내 죽으면 슬픈 노래 날 위해 부르지 마세요. 무덤가에 장미꽃도 심지 마시고 아무것도 심지 마세요. 사랑하는 이여 내 죽으면 슬픈 음악 나 위해 만들지 마세요. 무덤가에 백합꽃도 심지 마시고 아무것도 심지 마세요. 푸른 잡초가 무덤 위에서 이슬에 젖을지라도 그대 기억나시면 잊어요. 아무 말 말고 잊어요, 잊어요, 잊어요. 난 아무 말 없이 웃어요. 아무 말 없이 웃어요, 웃어요, 웃어요.